넉넉히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 같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점점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른 눈침묻고 끈적해 어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At the time 넉넉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어서 romance 오늘만 기다렸어 oh yes oh 핸드폰으로 치명적인 home 비밀스러운 party 간호해 the cafe 내 눈 가려와준 널 환영해 두 손을 머리 위로 가까이 held 너와 나 끝까지 너 결국에는 그래 그래도 숨쉴 수가 없네